나시라들 저르다들 인토르니테들 쿠레들지노비야 민족 일보 야마살스 미나다샤 마칼라탄 입시다 하이야 두탈리보 비이카필 문화와라틀 하르비트 나오비틀 무타하위라 리가주시말 알라티투지리하 아메리카 왈루마리아올 쿠리우날 저르비윤 자크라틀 입시다 하이야 안나오 옌다피오 자하물 하르빈 나와위야 일라 시빌 조지라틀 쿠리야 마이스티할랄릴 문화와라틀 아스카라틀 무스타라카 키리즈열부 완나스 وأكدت أن أمريكا ينبغي لها أن تكف فورا عن المناورة الحربية النووية لغاز الشمال والمخالفة لميثاق الأمم المتحدة وتنطلق في عقد اتفاقية السلام.